보통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옆에 교통사고를 난건 목격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보통 이렇게 성경에 적혀 있는 대로 그대로 하게 되면 우리는 가던 차를 세우고 그차 안에 누가 다치진 않았는지 확인을 하고 이제 119를 불러서 병원까지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 나서도 부족한 것이 있다면 이제 내가 돈을 내서 이제 그 사람을 줘야 되는 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나오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저도 그렇고 사고를 목격하게 되면 일단 인간인지라 내가 사고 나지 않은 것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나쁜 마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조금 조심해서 운전하지라는 비판과 비난을 그 교통사고 난 당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은 믿지 않는 사람과 동일하게 그렇게 교통사고를 대하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 예전에 들은 얘기인데요. 이제 폭풍우가 이제 태풍이 휘몰아쳐서 이제 거리의 가로수가 이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4차선 도로에서 이제 3차선을 이제 나무가 가로막고 있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그 나무를 비껴가느라고 좁은 1차선으로 이렇게 열심히 몰려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제 차를 갓길에 대고요. 그 나무를 혼자 낑낑거리면서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 나무가 커서 혼자 잘 되지는 않았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그 나무를 이제 갓길에 치웠습니다. 많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감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차를 세우던 몇몇 분들이 이제 그 사람을 향해서 질문했습니다. 이렇게 가기도 바쁜데 이 출근 시간에 그 나무를 옮긴 까닭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는데요. 그 대답이 사뭇 저에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이단으로 알려져 있는 통일교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자기가 교회에 가서 배운 게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단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도 그 삶의 모습에서는 참 본이 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을 보시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라고 이제 간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것은 지금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므로 지금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것을 이야기하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기가 가야 되는 그 길이 확신이 서지 않고 그래서 아버지를 보여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길 수 있겠노라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사실 빌립만 그런 요구를 한건 아니고요. 이제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 또한 그러한 일을 요청했습니다. 구약성경 133쪽 출애굽기 33장 17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33면 정도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모세 또한 자신이 가야 되는 광야의 길이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분명히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시면 내가 주님을 잘 따를 수 있겠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에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어려움들이 없을 수는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닌 빌립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달라고 했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지금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한 모세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보여주는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오늘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우리의 삶은 누군가 처음 보는 성경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의 행동과 행실을 보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신실한 신앙이란 어떤 것인지를 보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성경으로 오늘을 살아간다면 이웃에게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할지 어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보이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이 오늘 행해야 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로 혹은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으로 혹은 교회에서 섬기는 것으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또한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게 만드셨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5절을 함께 찾아볼 텐데요. 신약성경 324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24쪽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성육신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실현시키신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다라는 것을 보이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오늘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달라지고 우리가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사랑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 겨자씨만한 조그만 은혜만 있으면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겨자씨만한 은혜가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듭니다. 11절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라는 것을 믿고 오늘 살아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까닭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을 오늘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행실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 즉 기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총 7가지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7가지의 기적을 보고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오늘을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제 인생 가운데는 참 많은 기적이 펼쳐졌다는 사실을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좋은 믿음은 평탄한 삶 속에서 기적 없이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 훌륭한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주님을 찾고 간절한 기적을 바랄 때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지만 그 기적 없이도 오늘 주님을 고백하고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더 훌륭한 믿음이고 좋은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은 기적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을 겪음에 감사하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독일의 신학자인 디트리 보네퍼는 자신의 이제 삶의 마지막 이제 옥중에서 그러한 말을 남기고 이제 떠났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없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고난당하도록 부름받는다. 그가 생애 마지막에 쓴 저항과 복종이라는 편지 서간 모음집에서 그가 짧게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고난과 어려움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그 부르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충분히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트리 보네퍼는 히틀러가 죽기 일주일 전에 교수형으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가 만약에 살아남아서 다른 신학서적을 썼다면 아마도 20세기 신학이 많이 달라졌을 거란 평가가 많습니다. 그는 이제 사형대에 붙잡혀가는 그 순간에 방 안에 있던 죄수들에게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저는 먼저 갑니다. 부활의 때에 다시 만납시다. 라고 하고 사형대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삶은 정말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주님의 부활을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고 오늘 겪는 고난 가운데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똑같이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가 가득 차서 충만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큰 믿음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모두 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렇게 베드로처럼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기도를 포기하고 싶고 더 이상 기도해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고민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왔지만 기도가 되지 않아서 가만히 머물러 있는 적도 있고 혹은 아무 말 없이 그냥 눈물만 흘리다가 돌아가는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제가 권면하는 세 가지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퀴리의 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적을 바라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가장 먼저 했던 기도의 제목은 퀴리의 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약에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떤 기도가 좋은 기도인지 모르는 상황 속에 신앙의 방황을 하고 있다면 퀴리에 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보는 것을 첫 번째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도하는 것을 권면합니다. 바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임마누엘 기도입니다. 주여 나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주여 나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것을 이길 힘을 나에게 주시고 내가 닥치고 있는 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주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바로 이 임마누엘 기도가 두 번째 기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를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나오듯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어서 오시옵소서가 아람어로 마라나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면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이 끝나고 고통이 사라집니다. 모든 눈물이 하나님이 씻으시고 우리에게 참 기쁨이 임하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함께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마라나타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여 임하시옵소서, 마라나타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을 권면드립니다. 아무것도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무엇을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실지 모를 때, 아무도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 때, 우리는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길, 주님이 속히 오셔서 이 모든 고난과 역경이 사라지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 삶 안에 작은 기적이 일어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12절을 보시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주님의 능력 주심 안에서 우리가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꽤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평범한 사람이었고 베드로도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사람들로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셔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감당할 수 있고 교회를 세울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많은 달란트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그리고 그 능력 주심 안에서 우리는 항상 온유하고 겸손한지, 나의 삶이 교만해지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하겠습니다. 많은 이단들은 처음에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신의 의가 되고 교만이 되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많은 이단들은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백독, 그리고 100시간씩 기도하는 이단들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온유하고 겸손하는 오늘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또 다른 우상이 되어버리는 괴물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수고하고 섬기고 무거운 짐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삶의 무게가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 눈물 흘릴 수 있는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 주심 안에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이겨냈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텅 빈 충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을 부르짖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을 보시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의 계명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오늘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며 살아가는 것, 혹시 어디 아픈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무엇이든 구하면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믿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채워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채 살펴보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교회 다니더니 달라졌네? 하나님 잘 믿더니 뭔가 바뀌었네?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구나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참빛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일 수 있도록 만드는 기적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라클 메이커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안에 오늘 행하고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낙망하고 힘들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쓰러져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손잡고 기도해주는 참빛교회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것이 모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